연휴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서 섭섭하시죠? 하지만 좋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연휴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FM 영화음악은 편안한 또 좋은 음악들로 휴일 같은 기쁨을 드릴게요. 뮤지컬, 옛날 뮤지컬 그 올리버 기억나세요? 그 올리버의 그 꼬마 마크 레스터가 소년으로 자라나서 트레이시 하이드라는 깜찍한 소녀와 정말 풋풋한 그러나 당돌한 사랑을 나눈 영화죠. 멜로디 페어, 작은 사랑의 멜로디 중에서 비지스의 노래 To Love Somebody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하이틀의 임수경씨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술 친구가 몸이 좀 좋아지면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한국 외국어 2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1반 1번부터 50번 학생들로부터 엽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엽서예요. 자, 이 친구들이 전부 한 분의 생신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한국 성인 남성 표준 키에 한국 표준에는 한참 모자랄 듯한 몸무게를 지니신 툭 건드리면 휘청거릴 것 같은 입가에 늘 야릇한 미소를 담고 계시는 분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담임이신 오봉희 선생님입니다. 외짝 기러기 저희 담임 선생님인 오봉희 선생님. 공룡 선생에 나오는 공룡 선생님처럼 호탕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고 매우 포근하신 분입니다. 문학 선생님인 우리 멋진 선생님, 항상 우리에게 기둥이 되시는 영원한 호프.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교실을 얼리는 선생님의 그 썰렁함마저도 저희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술과 담배와 시를 좋아하는 멋진 시인 선생님. 저희들이 생일에 비록 짧지만 소중한 글을 선물로 주시고 스승의 날에 사드린 가디건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인듯 입고 다니시는 무척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흙 속의 진주를 몰라보고 이 멋진 분을 총각으로 남겨둔 이 땅의 여성분들의 각성을 애타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귀여운 이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이 전부 일제히 한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영화 속의 닥터 지바고와 라라처럼 올 겨울에 눈이 내릴 때쯤이면 운명의 상대와 멋있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랑, 그것은 쾌락의 손짓. 배신, 그것은 악마의 옷자락. 브루스 윌리스와 제인 마취, 그리고 로런 크리스티의 젖은 목소리. 컬러 오브 나이. 음악으로 느끼십시오. Color of Night. Hologram.

청주 사천동의 조윤미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윤미 씨도 눈병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눈병이 다 지나가서 좀 나을 것 같아요. Reservoir Dogs 중에서 Blue Suede의 노래 Hooked on a Feeling이었습니다. 올간 영화제 시사회가 있기 며칠 전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갑자기 행방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공개 시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의 새 영화 Pulp Fiction에 관한 모든 정보를 거부한다. 뭐 이런 제작진의 계획 때문이었대요. 사실 타란티노가 영화계에 데뷔한 지 이제 겨우 2년인데요. 그 2년 동안 그의 명성은 이미 뉴욕을 넘고 파리를 거쳐서 홍콩에까지 이를 정도로 빨리 번져왔죠. 그래서 제작진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악성 루머에 타란티노가 휩쓸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펄프 픽션은 영화제 기간 동안 미스테리에 쌓여 있을 수 있는 작품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깐디 영화제의 관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타란티노 감독이 이렇게 자신의 새 영화에 대해서 사진 한 장, 줄거리 한 줄 세워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2년 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92년 깐느, 이곳은 타란티노 감독이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관객과 직접적으로 만난 곳입니다. 그의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이 첫번 상영된 것이죠. 이 저수지의 개는 92년 깐느 영화제 비경쟁 부문 출품작으로 밤 12시경에 상영됐는데요. 그 전에 이미 끔찍한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있었죠. 차마 영화라고 볼 수 없다. 폭력 그 자체다. 뭐 이런 악성 소문을 비롯해서 감독의 오리지널리티가 너무 인상적이다. 이런 호평에 이르기까지 타란티노 감독은 자신도 모르게 시험대에 올려져서 원하지 않는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란티노 감독은 올해 또다시 그때와 같은 입방하에 오르내리기가 싫었던 거죠. 결국 타란티노 감독은 2년 전보다 더 새롭고 재미있고 알맹이 있는 영화로 그때의 입방하를 최고의 영예로 돌려놓는 데 성공한 셈이죠. 자,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Still a Sweetie 부릅니다.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something ain't right. I'm too scared in case I fall off my chair, and I'm wondering how I'll get down the stairs. Clowns to the left of me, jokers to the right, here I a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Yes, I'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and I'm wondering what it is I should do. It's so hard to keep the smile from my face, losing control, yeah, I'm all over the place. Clowns to the left of me, jokers to the right, here I a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When you started out with nothing, 저수지에게 레저바 덕스 중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에서 이 음악이 쓰였죠. 그래서 인상적이었는데요. Still a Sweet의 Stuck in the Middle with You였습니다. 인간의 폭력성과 3, 40년대 미국의 대중소설, 그리고 4, 50년대부터 시작된 누아르풍의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타란티노의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누적되어온 것 같습니다. 일생을 사회사업에 종사한 어머니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퀸틴 타란티노 감독. 그는 미국 문화만을 접한 그야말로 캘리포니아산 순토백입니다. 그가 옹알이를 끝내고 처음 한 말이 코카콜라라는 단어였다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미국 대중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전형적인 TV세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인지 그 옛날의 감독들처럼 뭐 극장이나 필름 조각에 대한 향수가 타란티노 감독에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TV의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철이 들면서부터 6년 동안이나 그는 영화를 꿈꾸면서 드라마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드 팔마를 존경하는 타란티노가 로버트 드니로나 코폴라를 꿈꾸는 동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분명 고통이었었겠죠. 그래서 그는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 뒤에 그는 오로지 영화만을 만들 궁리를 하죠. 하지만 당장 제작비를 구하지 못하니까 23살 때인 1986년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직업은 자신의 첫 시나리오인 트루 로맨스의 주인공 클라렌스처럼 비디오 가게 정원이었죠. 이 트루 로맨스의 시나리오는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데니스 호퍼나 크리스찬 슬레이터 같은 배우들이 시나리오만 봐도 충분히 연기할 수 있겠다면서 출연을 자청할 정도였답니다. 자, 그 트루 로맨스 중에서 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텔의 박수호 씨, 성용래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찰스 앤 에디의 노래입니다. Wounded Bird. Wounded Bird. 찰스 앤 에디가 영화 트루 로맨스 중에서 아주 분위기 있게 불러드렸습니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30, 40년대 범죄소설 잡지인 블랙마스크를 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시나리오나 영화 작업 그 자체도 한편의 소설 구성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일을 합니다. 또 하나 타란티노 감독의 시나리오가 뛰어난 점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과 디테일의 결합. 펄프 픽션 같은 경우가 그의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영화일 텐데요. 영화는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등장인물에 따라서 몇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한 부분에서 주연이었던 인물이 다음 장에서는 조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넘는 크고 작은 배역들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모두 그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영화의 끝은 영화의 처음 장면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의 처음과 끝 장면은 특히 좀도둑 부부 허니버니와 펌킨이 장식하는데요. 이 좀도둑 부부 장면은 타란티노가 그 좀도둑 부부로 나온 아만다 플러머와 팀 로스, 실제 부부 배우인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하네요. 이들 배우는 실생활에서도 영화 안에서처럼 영화의 내용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또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면서 살아가는 부부라는데요. 타란티노 감독은 이런 부부의 모습을 좀도둑이라는 상황 설정 속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타란티노 감독은 이렇게 배우 하나하나의 개성을 시나리오 속에 모두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감독으로 벌써 손꼽히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우선 빈센트 역의 존 트러볼타의 경우 그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부터 팬이었었고요. 또 이 배우 때문에 홍콩 영화 영웅본색2를 가장 좋아한다고 타란티노가 지난번 방한했을 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그만큼 멋진 액션 배우는 험프리 보가트 이후 아직 없었다. 타란티노 감독이 이렇게 극찬하는 배우, 바로 주윤발입니다. 자, 주윤발이 주연으로 등장한 영웅본색 2편의 음악 한 곡 들어보죠. 하이틀의 권태광 씨, 노원구 상계우동의 최성현 씨, 친구 희철 씨와 같이 듣고 계십니까? 장구경이 부릅니다. 펀션 웨이라이 러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无谓去追，不再是往事。有时有阵时不得已，中间经过不会知，不会知。不追苦，不解思，已是无泪无语，心中思绪出不愿你知，一心一意奔向那未来日子，我以后。陪你寻觅好故事，无谓问我伤心事，无谓去想不再是往事。有时有阵时不得已，中间经过不会知，不会知。 영화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신 광주 서구 상무이동의 김만영 학생, 그리고 서울 동작구 상도 3동에서 장국영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신 이형숙 씨, 잘 들으셨습니까? 장국영이 부른 영본색 2의 주제가 펀샹 오에라이 러이즈 되어드렸습니다. 펄프 픽션에서 시합에 저지기로 했다가 배받은 복서, 또 보스의 애인을 돌보는 폭력배, 암흑의 세계를 떠나려고 갈등하는 갱, 그리고 저수지의 개들에서 Mr. White, Blue, Pink, Orange. 자, 이처럼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금까지의 영화나 대중소설에서 수십 번은 다뤘음직한 그런 캐릭터들이죠. 하지만 그 인물들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성격과 표정을 가진 인물이 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계가 그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탁월한 창조성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코믹하고 재치 있는 대사 속에서 인간의 심성을 진지하게 묘사합니다. 폭력 영화의 숭배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미국 감독들 가운데 한쪽 발은 헐리우드에 딛고 또 다른 한쪽 발은 독립영화에 걸치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발의 평형성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세 번째 작품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퍼펙션 중에서 리키 넬슨의 노래 띄워드리죠. Lonesome Town. to cry their troubles away. And they call it Lonesome Town, where the broken heart stays. You can buy a dream or two to last you all through the years, and the only price you pay is a heart full of tears. Going down to Lonesome Town, where the broken heart stays. Going down to Lonesome Town to cry my troubles away. In the town of broken dreams, the streets are filled with regret. Maybe down in Lonesome Town I can learn to forget. Maybe down in Lonesome Town I can learn to forget. 오늘도 작업실에서 듣고 계시니까 김홍현 씨, 하이틀의 김홍현 씨만이 그렇다면 이 노래 가사가 막 마음속으로 팍팍 와 닿았을 것 같은데요. 런썬 타운, 영화 퍼펙션 중에서 리키 넬슨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김진우 학생이, 아, 오늘은 뭐 선생님 생신 축하해드리는 날 같아요. 정현선 선생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이틀의 이대유 학생도 함께 들어주세요. 영화 Unforgiven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입니다. 영동여고의 박지혜 학생. 얼마 전에 참 벅찬 일을 겪은 것 같네요. 음악 두 곡 띄워드렸는데 잘 들으셨어요? 클라우디아의 테마,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샤레이드의 테마, 샤레이드, 레이칸 입싱어스가 불렀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에 뽑은 헐리우드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은 가을입니다. 하늘이 참 맑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강릉 지변동의 박호용 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이 호용 씨의 마음은 저랑 똑같아요. 가을 단상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딘가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이 심정이 뭐 이 계절에는 누구나 다 똑같겠죠? 옥상에서 벌렁 누워서 가끔씩 시야 가득 들어오는 가을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장선우 감독의 영화죠. 너에게 나를 보낸다 중에서 너에게 나를 보낸다. 우리 씩씩한 강산혜 씨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 Thank you. 어쩌면 더 무르는 포기 속에 어쩌면 더 무르는 포기 속에 이유도 변명도 많겠지만 이유도 변명도 적당히 눈치 보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적당히 눈 가리고 그 무언가에 겁에 질린 사람처럼